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일 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저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었으며 저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어 저국 정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그리움의 봄노래.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장군님의 애국염원, 강국염원을 반드시 풀어드리겠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정의 마음에 받들리 날이 날마다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는 이 땅에 봄의 정서를 불러오며 노래가 울립니다. 2월과 더불어 더욱 간절해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 선율에 담아 우리 군대와 인민이 터치는 노래 2월은 봄입니다. 이깔숲에 수리꽃이 반짝이어도 들창가에 봄빛이 따스합니다. 구절 손율의 목소리 합쳐가는 라면 우리의 눈앞에 어려옵니다. 서리꽃 반짝이는 이깔숲, 물안개 피어오르는 서백숲과 소박한 귀틀집의 나지막 한 책상과 구름 너전, 사연 깊은 점의 보단과 너르발적 문선잡이, 정갈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신성함과 숭엄함으로 우리 가슴 후덥게 해주는 백두산 미령거 양집, 그 역사의 집으로부터 찍혀진 위대한 장군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느라면 항일전의 청성도 들려오고 고난의 행군과 선군조선의 자랑찬 번영의 시대에 이르는 우리 혁명의 모든 단계와 과정이 하나의 거세찬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진정 우리 장군님 얼마나 벅차고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새겨오신 것입니까? 오늘도 인민은 뜨거운 가슴에 새겨안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사회주의 불군기를 영영 없애버리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모략 책동이 극도에 이르렀던 그때, 숨죽은 공장들과 불빛 꺼진 고려 마을들을 보시며 전성기를 달리시던 우리 장군님, 지금은 허리띠를 조이고 우리가 선군을 하지만 반드시 잘 살 날이 꼭 온다고 하시며 희망 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고 조용히 부르시던 노래의 구절구절을, 어버이 수령님의 한생이 우려 있는 사회주의 우리 저국을 세계에 더욱 빛내주시려고 수령님께서 한평생 아끼고 사랑하신 우리 인민을 더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내리는 찬 눈비 다 맞으시고 뜨거워지는 해와 달 남먼저 마중하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애국 헌신의 숭고한 자욱을 새기신 우리 장군님이셨습니다. 백두영장의 현명에 대한 그 불같은 열정 앞에, 저국과 인민에 대한 그 끝없는 헌신 앞에 모진 시련의 눈보라도 머리 숙이었고 이 땅에는 행복의 려명이 밝아왔으니 인민은 심장의 목소리 터치는 것입니다. 주체혁명협의 대를 굳건히 이어준 백두산의 2월과 더불어 더욱 거세차게 약동하는 선군조선의 2월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날리는 소지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뜻깊은 2월과 더불어 이 땅에는 선군조선의 자랑찬 승리의 역사가 연대와 세계를 이어 빛나게 새겨질 수 있었고, 우리 군대와 인연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위대하고 벅찬 숨결 속에 광명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 군민의 마음속에 희망의 봄, 행복의 봄, 승리의 봄으로 소중히 간직된 뜻깊은 2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 우리 민의 마음속에 더욱 소중히 새겨주신 소백스꽃 알경과 더불어 자국의 2월은 천만의 심장들을 애국열로 세차게 박동치게 하거니,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염원, 강국염원이 빛나게 꽃피어날 최후 승리의 그날을 불러오며 2월의 봄놀이는 영원히 울려갈 것입니다.